바람가노직 에이지 이시대의 로직 발끝에서 차이는 간 누저들의 눈빛 볼 것 하나 없어 올려본 하늘은 잿빛 고인 것은 썩은 내를 내고 있는 쓰레기 스담튼 거울 앞에 쓰다듬던 머리 끌어당긴 옷깃 쓸어다닌 거리 만만한 자존감 팔고 나니 별리해 빨리 가도 같은 결론 지금 그냥 정리해 버스같이 핀 패배 주위 이 주위 퍼져버린 포자들의 무리 내가 이겨내야 하나 굳이 다 써버린 배터리를 내 몸에서 분리 하하 또 뻔한 하루가 좀 우네 하하 관짝 같은 방에 눕네 하하 흑백 무지개가 뜨네 하하 웃음 뒤에 숨어 우네 Good night 이거 배우와 끝날까 이 지겨운 게 오와 Good night 이 노래 오와 끝날 거야 내일 모레 모레 모레 Don't worry Get money money money Don't worry Take money money money Don't worry Get money money money hey, Don't worry hey, oh. Take money money money 모든 순환에 우주 비스무리에 홀리데 아쉽네 여기에 당근이 질려 아주 오래전부터 남겨져 외롭네 남의 소나기라 몰랐지 괴로워도 먼 발치에서도 고아들의 내매 마자들의 천국매매 마땅해 이전에 들은 기대치 부담감의 욕과 고제시 누구보다 원한 게 비밀 얘기해 넌 아직 속 시원한 고백 아직은 준비 안 된 거야 그 거래 거래지 몸짓은 이제 뻔해 하하 또 뻔한 하루가 좀 우네 하하 관짝 같은 방에 눕네 하하 흑백 무지개가 뜨네 하하 웃음 뒤에 숨어 우네 Good night 이거 배우와 Money, money, money. Don't worry. Get money, money, money. Don't worry. Take money, money, money.